by little 한 걸음씩 네가 보여 말하지 않아도 네가 들릴 것만 같아 쉴 곳을 찾아 이렇게 한참을 돌아왔는데 너라서 정말 고마워 혹시라도